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수십억 원을 빼돌린 직업훈련원의 공무원들. 건축비리에 얽혀서 상납되는 돈과 실제 건축비의 어마어마한 차이. 자, 이런 사실들을 접하고 고개를 가장 깊숙이 끄덕인 사람은 떡집의 주인입니다. 왜냐고요? 떡고물의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떡집 주인뿐이거든요. 그분 말씀이요. 떡을 썰어서 나누다 보면 떡고물이 정말 많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질 수 없게끔, 떡고물이 떨어질 수 없게끔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떡집 아저씨의 조언인데요. 글쎄요, 저 위까지 이 떡집 아저씨의 목소리 들릴까요? 대전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서측 기숙사에 계신 김철희 씨 신청곡이죠. 방친구 중현이와 같이 과학원 아이가 되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 삽입곡 스핀 닥터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로 문유식 씨, 김기태 씨, 송대기 씨, 또 이성범 씨, 대전의 황순호 씨, 고동환 씨, 강민석 씨가 필라델피아 중에서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이 곡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김에 그래도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자, 11월 말로 이제는 치닫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괜히 12월에 기다려지는 게 있죠. 연말, 크리스마스. 자, FM 영화망에서는 좀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사회권 보내드리겠는데요. 상영될 영화는 34번가의 기적입니다. 자, 예전에 이 영화 보셨죠? 근데 이것을 리바이벌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꼬마 나탈리 우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34번가의 기적 표를 250분을 추첨해서 두 매씩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여러분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까지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250분 추첨된 뽑힌 분들께는 작은 크리스마스,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드리고 또이 영화 34번가의 기적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사회 현장에 오시면 오리지널 포스터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사회는 한 12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은 꼭 12월 3일까지 전부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소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자, 이 시사회 표를 항상 마련하면서 생각하는 거는요. 서울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서울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도 12월 중순경에 이 시사회에 반드시 꼭 오겠다라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엽서를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께는 보내드릴 텐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괜히 그냥 무작정 한번 보내주신다, 보내보겠다 하시면 막상 시사회 그 당일날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M 영화 음악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 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투.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저린 비망록. 박상우 장편 소설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증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발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동아대 행정학과 한인근 교수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부산 영도구 신선삼동에서 김민재 씨 아주 정성 어린 편지 잘 받았어요. 자, 하이텔의 재성 씨가 신청하신 이 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하얀 연인들. 원제가 프랑스에서의 13일간인데요. 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순서인데요. 여러분, 만화 주인공 중에서 정말로, 뭐랄까, 좀 못생겼는데 못생기지 않은, 말썽꾸러기인데 사실은 귀엽고 착한, 아주 씩씩한, 아주 한국적인 만화 주인공 소녀 떠오르는 거 딱 말씀해 보세요. 캔디가 아닙니다. 한국적인 영심이 있죠. 영심이. 영심이 만화로도 나오고 CF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혹시 이분이 진짜 모델일까요? 노영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이세요? 모델이기도 아니 그 만화 보시고 나서 이름이 똑같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혹시 만화가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아, 그분이 그 만화 백음택 씨께서요. 네. 저 보면서 아, 영심이가 실제 인물이었구나 만들어놓고 너무 신기하셨대요. 네, 노영심 씨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영심 씨는 어떤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서 참 어떤 그 그룹에 속할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뭐 그냥 전문가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 뭐 아나운서나 기자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지금보다 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영 씨 요즘에는 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좀 뵙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요? 네. 뭘 하려는 기간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는 않지만 뭘 하려고 하는 기간은 논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편히 얘기할 땐 논다라고 하고요.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할 때는 뭐랄까 그 잠재적인 잠적기요. 아니 잠적기 하면 좀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 무슨 콘서트 하셨죠? 예, 그 저 작은 마켓 TV 프로 있는 거는요. 네. 그 정리를 한 지 6개월 됐고요. 네. 그거 하면서 동시에 제 개인 독주회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했어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그냥 소문난 잔디집처럼 잘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로군요. 예. 자,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그 영심 씨, 배영심 씨, 노영심 씨 말씀대로 아니 고맙습니다. 영심 씨 말씀대로 좀 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약간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뭘 어떤 것들하고 지내세요? 앨범을 제가 그 연주회 때문에 준비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그거 남았고요. 연말에 또 특집으로 하는 그런 프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몇 개 음악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영심 씨는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영화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자주 안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아껴서 굉장히 아껴서 보죠. 아껴서 봐요? 예. 그 아껴서 보고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영화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중학교 때인지 국민학교 6학년 때인지는 잘 구별이 안 가는데요. 황금연못이라는 제인 폰다, 헬리 폰다가 예, 정말 인생의 그 황금기에 접어든 두 그 배우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성공한 작품인데 네. 저한테도 새로운 의미는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서 내용은 네.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헨리 폰다랑 아마 캐서린 헵번이 그 노부부로 나왔을 예, 거예요. 예, 맞아요. 캐서린 헵번. 예, 그리고 제인 폰다가 그 헨리 폰다와 그 캐서린 헵번의 딸이었는데 그 부녀 간의 그 갈등이 마지막에 예. 또 풀어지면서 참 잔잔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잔잔했으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음악이 더 아름답게 부각이 됐던 그런 예. 영화거든요. 네. 그 음악에서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데요? 음악이 일단은 항상 동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은 네. 어떤 곡이든지 다 마음에 와닿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음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네. 테마 주제곡이요. 네. 골든 판드라는 곡을 사실 이 음악이요. 네. CF 뒤에 그 배경음악으로도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두 네. 군데씩이나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게 아마 황금연못의 주제가라는 것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음악을 아직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음악하시는 분답게 첫 번째로 꼽은 영화는 음악 때문에 꼽으셨네요. 예. 예, 그러면요. 골든 판드, 황금연못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입니다. 그동안 전 아주 바빴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책임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했거든요 하시면서 부산 남구 대연호동에서 이관건 씨가 아주 좋아하는 명희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다면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엽서를 주셨는데 책임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꼭 대학 졸업하고 나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바쁘게 지내신다니까 좀 차분한 곡으로 마음 좀 다스리라고 띄워드렸어요. 내 인생의 영화 노영심 씨가 첫 번째로 꼽아주신 황금 연못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음악이 나가는 동안 노영심 씨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음악에 얽힌 얘기가 뭐 또 있네요. 뭐 콘서트 때마다 예. 꼭 이걸 연주하신다면서요? 예. 음악이 끝날 때, 음악회가 끝날 때 항상 시작하는, 예.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회 끝나고는 항상 이것을 앵콜 곡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혼자 독주할 때는 피아노 곡으로 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은 이렇게 제임스 고레이가 한 것처럼 플룻이라든가 아니면 네. 다른 악기하고 듀오를 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곡이에요. 예. 독주, 그동안 독주에 여러 번 하셨어요? 크게는 아니지만요. 작게 예. 뭐, 그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꼭꼭 하게 되죠. 그런 작은 음악회들의 매력이 뭔가요? 전 그런 데는 자주 못 가봤거든요. 저기 더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은밀한 얘기요?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네. 미술관에서 특히 하는 음악회는 그 네. 미술하고 작품하고 음악 작품하고 연관을 시켜서 스토리로 엮는 그런 이번에 시작한 이야기 피아노의 독주회가 그런 형식이거든요. 아. 그림 하나 놓고 하는 음악회도 있고요. 그거 괜찮네요. 그 다른 분야의 예술 장르들을 예. 이렇게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노영심 씨는 참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진행자 입장에서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쵸?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막 잊을 수 없었던 순간들 또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뭐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참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예. 많이 있지요. 그리고 네. 백음택 씨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분은 너무 네. 긴장을 잘 하셔갖고요. 네. 녹화 전에 없어지셨어요. 어, 사라지셨어요? 화장실에 계셔. 숨어 계신 거였어요? 너무너무 떨려갖고 거기서 네. 계셨던 거 그분의 정말 그 순진무구한 면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누가 찾아냈습니까? 저희 피디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아, 어디 가신 거야? 그랬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네. 나 같은 사람이 나를 또 하나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너무 재밌네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예. 그런데 녹화할 때 향기는 좋았습니까? 네, 전혀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예, You Call It Love라는 예, 영화 너무 잘 아시죠? You Call It Love요. 예. 제가 항상, 속 예, 소녀 기질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에요. 아, 이것도 음악 때문에 꼽으셨군요. 근데요, 사건이 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네. You Call It Love 장면에 보면은 서로 떨어져 있다가, 그러니까는 네. 소피 마르토는 그 공부하느라고, 네, 그 남자는 있고. 레코딩 하느라고 떨어져 예, 있는데, 예. 중간에 전화했고 중간지점에서 만나거든요. 예, 그렇죠. 기차를 타고. 예. 그런데 그 지하철이었는지 기차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서로 반대 방향에서 만나서 중간지점에 딱 서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타고 기차가 엇갈리면서 그 음악이 나와요. 그 네, 순간에. 네, 네. 그러면서 기차는 서로 어긋나면서 그 사람들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요. 친구들하고. 그 장면을요? 그 장면을 연상해보려고요. 그 기차에 앉으니까는 지하철이라도 하자 그래갖고 그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보이는 게 잊어버리지도 않은 이 지하철 2호선이요. 네. 거의 을지로 입구가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해봤어요. 우리끼리요. 아, 시간을 잘 맞추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맞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죠. 어, 그러면 보면서 이제 서로 창문 통해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짓을 했어요. 근데 네. 정말 우리끼리... 그거를 그냥 네. 우리는 유코리 러브 게임이라고 네. 이름을 붙였거든요.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거 보니까 그 게임도 파셨나요? 뭐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셨어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때요. 예. 만난 친구들끼리 예. 기록할 때 예. 그러니까 그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목을. 저 사실 골든판드 이름도 있어요. 그건 이름은 뭔가요? 아니, 골든판드 게임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런 호숫가에 가서 아침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만들어서. 예. 근데 유콜러브는 을지로 입구에서 해냈죠. 예.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들. 그렇군요. 아, 노영심 씨 저랑 비슷한데 너무 많은데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반갑군요. 네, 반갑습니다. 유콜러브 게임을 잊을 수 없는 노영심 씨의 두 번째 영화 유콜러브 들어보죠. 캐롤라인 크루거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이현진 양, 또 전남 보성 벌교에서 송한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가 음성으로 You Call It Love 띄워드렸어요. 내 인생의 영화 노영심 씨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노영심 씨 방송 있잖아요. 예. 언제 처음 하셨고 또 어떤 계기로 방송하시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가는 그 사이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KBS FM에서 그러니까 전공하는 학생들이 팝송을 약간 좀 연주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코너를 막 만들었는데 신청을 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신가는 조금 섭외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처음으로 방송국 구경을 처음 해보면서 네. 그때 연주해볼 때 이문세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분께서 자기 음악 좀 반주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범위가 넓어졌어요. 대학 때부터 그런 방송을 시작하신 셈이네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고 항상 소풍 간다는 생각으로 신기해서 다녔는데요. 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 소풍 간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고정 프로를 하기 전까지요. 네. 그 이유는 그게 방송이 소풍이 아니라 뭐가 됐나요? 일이 됐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일정의 어떤 양을 뽑아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일이 됐어요. 방송하시는 게 어떠세요? 글쎄 저는요 방송이나 이런 방송국하고는 네. 궁합이 안 맞지만은 대중하고는 맞아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방송을 6개월 그만둔 지 6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어떻게 타협을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것 같고 어려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두면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가꿔야 되겠다는 걸 그때 그만두면서 느꼈어요. 네. 다시 시작한다면은 뭐 잘은 못하지만은 적어도 나를 다스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내 인생의 영화 노영심 씨 세 번째 영화는 뭔가요? 제가 영화는 보는 것이 아니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느낀 그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가 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였거든요. 네. 학교 앞에 보면 시간 때우는 용으로 그 극장들이 참 많아요. 네. 공강 시간 때우려고. 근데 네. 학교 앞에 영화관이 그런 영화관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래서 이 베로니카 이중생활이 굉장히 야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이중생활이라는 게 붙으면 괜히 이게였죠. 예, 그렇잖아요. 낯다르고 겉다르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낮이랑 겉이 반대말이 아니죠. 그럼요. 낮이랑 밤이죠. 낮다르고 밤다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친구 영화를 전공한 가는 친구가 같이 보러 가자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서 봤는데 그 안에 그 인형극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인형을 다루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쵸. 그 부분 보고 너무 이 영화는 보는 게 아니고 읽고 느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면을 읽었나요?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영화 끝나고 사실 친구가 좀 풀어주는 면에서 네. 이게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고 그 의미 이상의 어떤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읽는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 좀 하셨어요? 그때가 그 친구 통해서 가끔씩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책 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요즘에 영화 볼 때도 이 영화는 좀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왜 좀 피곤하진 않나요? 피곤해요. 영화를 그 자체로 네. 그냥 네. 어떤 그냥 순진한 감정 가지고 즐긴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데 네. 피곤한 일이지만은 그 능력이 다 되는 사람 되지는 않으니까는 그 다 된다면은 그게 내내 피곤할 텐데 그렇게 피곤할 때까지 지금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네. 자, 여하튼 노영심 씨께 영화 읽기를 가르쳐준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반덴부덴마이어의 협주곡 마단조 띄워드릴게요. 화이텔의 한혜성 씨 잘 들으셨습니까?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신청하신 만든부덴마이어의 협주곡 마단쯔오 띄워드렸어요. 내 인생의 영화 오늘 노영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영심 씨 저랑 오늘 이 음악 나가는 도중에도 뭐 이분 저분이랑 얘기하면서 웃고 참 웃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네. 이제 차분해져야 되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요 제 밤에 이 시간이요. 네. 저기 그냥 줄창 음악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거슬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량 틀어놔도 좋은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잘 밤에 제가 하루를 정리할 때 네. 잘 얘기를 쓰면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내가 들어오는 날은 튈 것 같아요. 굉장히 갑자기 아침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으로 튀네요. 지금 핀을 머리에 꽂으신 핀을 보니까 그 비스킷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비스킷이요? 네. 예, 오늘 요리 배우는 날이었거든요. 요리 배우세요 요즘에? 아니 드디어 신부 수업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냥 뭘 만들러 어떤 부인한테 배우러 갔어요. 네.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네. 학생으로서의 그 착실한 자세를 보이려고 그러셨군요. 이런 걸 끼고 갔죠. 네, 노영심 씨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떤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네. 언제 하냐 이것도 아니고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듣기 싫다기보다는 네. 제 마음에 들게 좋게 설명할 말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근데 마땅한 대답을 못 만들어내서. 아 아니요 제가 이렇게 직접 그런 질문들을 하면 그러니까 예. 제일 그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거길 공략하고 싶어서. 저는 예. 너무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요? 예. 예. 그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마지막 영화하고 얽힌 저의 그 결혼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마지막 영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쵸? 마지막 때 말씀 들어보고 아이고 돌렸다. 어차피 돌아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나은데 뭘 그러세요? 자,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 얘기 들어보죠. 예. 저는 만화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만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만화를 좋아하긴 해요. 디즈니 네.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알라딘은 그 라이온킹 바로 전의 작품이었지만은요. 제가 도대체 몇 번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요? 예. 시사회도 두 번 가갖고 보고 한 번은 그냥 시사회가 일단은 공짜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막 보고 영화진흥공사에 가서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개봉되고 나서도 또 안 본 척하고 또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볼 때마다 항상 음악 때문에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음악하는 네. 사람들은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서 왕자랑 공주가 아직 왕자가 되지 않은 왕자가 얘기를 하는 거, 노래를 하는 부분인데 네. 진짜 만화면서 만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음악과 영화예요. 네. 자, 그 아름다운 음악 들어보죠. 대구의 손창호 씨께 띄워드립니다. A Whole New World, 레아 살롱과 브래드 케인이 부릅니다. hold your breath, it gets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a surprise, every moment red letter, I'll chase them ever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하이텔의 정수연 씨, 노경희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말과 함께 이 곡을 예전에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쯤은 그 노경 씨를 보셨겠죠. 하이텔의 강명환 씨가 김희영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 서유찬 씨, 임상우 씨, 서울 강동구 천호일동의 손병기 씨, 또 아마 지금쯤 군에 계실 거예요. 정일권 씨 신청하신 곡입니다. 또 친구 선아, 정아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오신 하이틀의 최영일 씨, 부산에서 남경희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김지승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A Whole New World, 레아 살롱과 브래드 케인이 부른 영화 알라딘의 주제가였습니다. 자, 노영심 씨 모시고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아껴뒀던 질문을 지금 하죠. 아까 하시려던 말씀 해주세요. 예. 어떤 결혼에 관한 거였죠?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아니에요. 그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간은 못할 것 같으니까는. 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갖는 거겠지만요. 그냥 그런 사람이 어떤 때는 마음속에 남겨져도 좋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든가 좀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A Whole New World 있잖아요. 네. 이것은 참 저한테 날고 싶다는 어떤 이상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영화라는 것이 극히 어떤 면에서는 현실의 소재가 돼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꿈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얼마간 더 혼자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진짜 이런 영화를 보는 마음으로 좀 더 키워둘 꿈이라든가 이룩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는 당분간은 그거를 이렇게 진짜 현실적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못하겠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안 근데 되겠어요. 그 꿈이라는 거 네. 앞으로의 그 인생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앞으로의 뭐 계획. 근데 제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없을지도 몰라요. 제 꿈이 네. 학교 때요. 대학교 네. 때 하숙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못 해봤고요. 내년에는 하숙을 네. 좀 해보려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니까는 예. 나가서 이렇게 하숙을 좀 해보는 거.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얼굴이 알려져갖고요. 혼자 하숙 생활하는 게 힘이 들고 또 예. 그것이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언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접하고 습득하는 그런 것에서는 아무리 뭐 레슨을 받는다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나가서 혼자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해 보는 거. 예. 그것이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숙을 해보는 그러니까 자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하숙해 보는 거 반년, 자취하는 거 반년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은 결혼해서 하는 것은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택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네. 1년간은 그렇게 못 하고요. 네. 그래도 간간이 이제 제가 그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큰 계획 같은 것은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해야 될 공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안 되는 공부 같은 것들이요. 시간적으로 봐서 어떤 공부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 공부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실습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공부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리는 네. 건데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말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그것을 선뜻 얘기하는 것에 불만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방송 계획은 또 없으세요? 방송 계획은 이제 특집 같은 거로 해서는 간간히 하게 되고요. 네. 제 프로를 맡게 되는 경우는 한 후년쯤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전에 그 마지막 영화가 제 질문 좀 전에 예. 답하신 것과 좀 연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영화 마지막 영화가 뭔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결혼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 있죠. 네.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 성격을 가진 그런 아주 규모가 작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스케일이 작은 네. 영화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 거기서 단 하나 그 운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기에 가사가요. I'll be there, you've been waiting for me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일기장 제목으로 정했어요. 부제로 정했는데 I feel that you've been waiting for me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동경을 갖고서 당분간은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성공적인 버티기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나영심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 곡을요, 많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의 이성근 학생 힘내시고요. 경남 진해시 죽곡동의 인승관 씨. 서울 중랑구 면목삼동의 너무너무 재미있는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박건영 학생.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헐리우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는요. 서울 성동구 중곡 2동의 김희순 씨께 보내드립니다. 자, 셀레네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부르는 노래 When I Fall in Love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겨울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오늘 같은 날, 바로 이 음악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When I Fall in Love, Celine Dion, Clive Griffin의 노래로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비가 아니라 눈의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이 곡 들으셨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